그렇게 오래오래 다가갈게요. 그대는 길이 멈춘 그곳에 사랑이 아니라도 난 괜찮아요. 그럼 어때요? 이미 그대로 가득 차버린 나였음을 알죠. 세술하고 웃죠. 그대 밟은 그 길 따라 나도 똑같이 걸어줘. 매번 그렇게 널 따라갈수록 내 마음이 자꾸 얘기하죠. 아직은 한 걸음 더 뒤에 있어도 같은 하늘에 살아. 그거면 됐다, 충분히 행복하다. 추